When you say that you love me, when I know you really got me, and you're running right at you just one more time. When you say that you love me, 난 그 한마디면 돼. 변하지 않는다고 just one more time. 넌 내게 이 세계의 전부 같아. 더 세게 아프게 날 꽂혀 안아. 우리가 나는 something, and you can't make it nothing. 이제는 있으면 돼, 너네. 하루하루 여름 겨울 넌 몰라도 You got the best of me. 사정한 받고 싶었지만 네가 바다인 걸 몰랐을까. 어떻게 너의 언어로 말을 하고 또 너의 숨을 쉬는데 I'll be your night 지고 있는 너 내 머리카락이 맞춰. 그러니까 in my head right now 이런 내가 믿기지 않아. 속으로 나 스쳐 너는 더 말했었던 것 말 그대는 날 떠나지 마. You gotta get something. You gotta get something. 꿈이 지 하시네 지나 닿게 죽었지 않지 그저 네가 내게 돼 있다는 게 내가 한마디면 돼 변하지 않는다고 just one more time.